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뇌사 상태에 빠진 10대 소녀가 장기 기증을 통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감동적인 소녀의 이야기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인질로 붙잡혔던 9살 이스라엘 소년이 아버지와 극적인 상봉을 한 사건입니다. 인질로 붙잡힌 소년의 이야기와 상봉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어제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5월 11일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되어 떠난 이예원 양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예원 양은 지난해 4월 26일 집에서 저녁 식사 전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는데요. 하지만 뇌출혈 수술을 받은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평소 남을 배려하고 돕기를 좋아한 예원이라면 기증했을 거라 생각한 가족들은 예원 양이 세상에 뜻깊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난 예원 양은 밝고 쾌활했고요.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서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운동도 잘했던 소녀였죠. 또한 예원 양은 별자리를 보고 설명하는 것을 즐기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여 대학 교수를 꿈꾸며 자신의 꿈을 위해 늘 노력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떠난 예원 양에게 올해 1월 명예 졸업장과 모범상을 수여했습니다. 예원 양의 어머니는 이렇게 갑자기 이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네가 없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너무 당연하게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원이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따뜻했던 그 순간을 엄마는 잊을 수가 없어. 엄마 아빠에게 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 너무 착하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내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나눠주고 떠났듯 엄마도 그렇게 할게. 예원아, 매일 그리고 보고 싶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매일 편지로 예원 양에게 일상을 전하며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이준재 씨는 예원이에게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건강하게 예원이 몫까지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1차 인질 석방을 통해 풀려난 9살 이스라엘 소년이 가족과 49일 만에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25일 영국 일간 더 가디언은 이스라엘 소년 오하드 먼더가 병원 복도에서 아빠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장면이 영상에 담겼다고 보도했는데요. 슈나이더 아동의료센터가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오하드는 복도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아빠를 보자마자 곧장 달려가 팔을 벌리고 다가오는 아빠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이어 오하드와 함께 인질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그의 할머니 루스와 엄마 캐렌도 차례로 가족들과 포옹을 나눴죠. 병원 측은 오하드를 포함해 이날 풀려난 4명의 어린이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좋다고 전했습니다. 오하드는 지난달 7일 엄마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하마스의 인질로 납치됐는데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먼더는 아직 풀려나지 못하고 억류돼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붙잡혀 있는 동안 9살 생일을 맞은 오하드는 평소 루빅스 큐브 맞추기를 좋아하는 소년입니다. 오하드의 사촌 로니 하비브는 얼른 오하드를 다시 만나 그의 루빅스 큐브를 주고 싶다며 그는 정말 큐브를 사랑하며 아마 많이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나이더 아동의료센터는 이후 오하드가 큐브를 갖고 노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죠. 오하드의 아빠는 케렌과 루스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슈나이더 아동의료센터의 소아과장 길란트 리브니는 기자들에게 풀려난 어린이인질 중 몇몇이 억류를 겪은 일들을 의료진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는 늦은 밤까지 그들이 겪은 일들을 들었고 이는 흥미롭고 속상하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죠. 1, 2차 석방을 통해 풀려난 인질들은 먼저 건강상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받은 뒤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이틀째인 25일까지 풀려난 이스라엘 인질은 총 26명입니다. 11월 28일 헙스브리핑에선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예원양의 이야기와 인질로 붙잡혔던 9살 소년과 그의 아버지가 상봉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헙스브리핑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8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남부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도 있겠고요. 서울, 인천, 경기 북부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중심 대기가 매우 건조할 예정인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이며 낮 최고 기온은 3도입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일출은 7시 24분이었으며 17시 15분부터 일몰이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입니다. 야외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태인,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백다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